HUBS. 헙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 드릴 첫 번째 소식은 대만을 강타한 태풍 끄라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끄라톤으로 인한 대만의 피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멕시코에서 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계 기업이 받는 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3일 태풍 끄라톤이 대만의 남서부 주요 항구도시 가오슝에 상륙하면서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항공편이 모두 결항하고 금융시장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73km에 달하는 끄라톤은 1966년 9월 태풍 LC 이후 처음으로 대만의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를 직접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급 태풍입니다. 끄라톤은 대만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대만 당국은 폭우와 강풍, 해일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대만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부 해안 지역은 태풍의 경로가 아니어서 이번 끄라톤처럼 상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려했던 태풍 끄라톤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은 없겠으나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점차 유입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 거제 동부 앞바다, 울산 앞바다는 5일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 남부 남쪽 먼바다는 5일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km에서 60km까지 매우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멕시코가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택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낯선 변론 문화에서 법관의 판결 영향은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상 이 정보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오 가브리엘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들은 때론 정부기관을 상대로 송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에 유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는 특히 유권자 표 관리를 위해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에 불리하게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변호사들은 또 한국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 자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멕시코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엄기용 대표 변호사는 미국 산업계에는 민주주의 제도 약화 등을 이유로 우려 입장을 낸 바 있다며 미국에서 원산시 증명 강화 같은 비관세 장벽 세우기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판사 직선제에 대해 대법원이 합헌성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지 법학도는 여당에 가까운 폴리저지를 양산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오악사카 베니토 후아레스 자치대 법학부의 아나이도 플로레스 학생은 연합뉴스의 친여장 성향 정치 법학자들이 판사로 선출되는 특혜 구조라며 가장 심각한 측면은 그들이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레스는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관련자가 판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 정당의 손에 권력이 중앙 집중화될 것이라는 자명하다며 이와 더불어 개헌 내용에 따르면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방해하거나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저히 좁아진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8일 헙사이트에선 태풍 끄나톤과 멕시코 판사 직선제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최근 들어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죠. 오늘 그 뜻과 어원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에게 설득이나 반복되는 교육 또는 행동으로 세뇌를 시키며 현실감과 판단력을 잇게 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미입니다. 주로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억압 및 통제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1944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됐어요. 영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얻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 등으로 정상적인 부인을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남편은 실내의 가스 등을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해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그녀가 잘못 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무시해요. 이로 인해 아내는 현실 자극 능력을 잃고 자신감이 떨어져 자책해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예령, 아나운서 강태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